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중앙재판소의 2017년 8월 9일부 판정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족대 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해서 묵인 노동교화형을 언도받고 교화 중에 있던 카나다 공민 림 현수가 인도주의적 견제에서 병 보석됐습니다.